달려가지 말고 잠깐만. 좋아요. 괜찮아, 아프니. 오케이. You know what time it is? It's Block B time. Brand new sound represents Block B. Got it. What's up, Belly Boy? Look like it's the moon. 영영 두께째 따라와, baby.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. 두고 가가, 두고 가가. 나만 바래래. 돌아버리겠지. 어딘가 나 항상 소리가 사람들이 뱉어. Talking baby, 저 위엔 항상 다 소일 lady. 가볍게 보다 간 뜨겁게 되지. 난 준비되지, so don't be lazy. 못하러 갑갑하게 dropping. 미티한 잔으로도 DJ. 이 사람 완전히 달라서 JD. When you look at me, make you crazy. I don't know, but I'm hard. You know what I mean. 여자는 감탄사 난 봐. 알고 싶지 내 뽀얀 봐. 남성 애들의 시기와 위기가 매 시발점. 난 실시간 인기 검색어야 bro. 영영 두께째 따라와 baby.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. 두고 가가 나만 봐 lady. 돌아버리겠지. 어딘가 나 항상 소리가 사람들이 뱉어. 넘어져도 나오는 퍼퍼퍼퍼 모두 두루져 따라와 like 소독차. 나만이 내 것도 난 게임 소자. I'm so good, so special. Question. 어디가 매력이냐고.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. I don't know but I'm hard. You know what I mean. 난 절대 거짓말은 안 해. 이젠 두렵다고 말해. Girl you want it and love it. Oh, nah. 네.